38국제분유절에 처음하여 나이제리아 김일성 김정일 주의원고 전국위원회가 인터니트 홈페이지에 조선 여성들의 긍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글은 우린 여성들이 사회주의 소호전과 경제강국 건설의 주요 전구마다에서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며 자기의 효율성과 창조적 지혜,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 있다고 하면서 애국자로 영웅으로 시대의 선구자로 떠받들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성들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